수없구나. 꽃 같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워 너 없이 살 수가 없구나. 못 산다. 별도 달도 다 줄게. 2층 집도 사주고 누가 누가 너를 대신한단 말이냐 해도 없는 소리만. 하늘이 무너져 내려도 나는야 너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. 난 너 때문에 내가 살고 싶어. 살 수가 없구나. 못 산다.